술 한잔 해요.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어때요? 시간 없다면 내 시간 빌려줄게요. 그대 떠나간 후에 내 시간은 넘쳐요. 눈치 없는 여자라 생각해도 좋아요.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고 싶을 뿐. 괜찮다면 나와요. 우리의 사랑이 뜨겁던, 우리의 사랑을 키웠던 그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. 조금 취했나봐요. 그대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바보처럼 자꾸 눈물이 나요. 그대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듯이 따뜻했던 국물도 점점 식어가네요. 한 잔 더 하고 이제 난 일어날래요. 비틀대는 내 모습 보기 싫어질까봐. 오늘따라 그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고 싶었죠. 괜찮다면 나와요. 우리의 사랑이 뜨겁던, 우리의 사랑을 키웠던 그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. 조금 취했나봐요. 그대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바보처럼 자꾸 눈물이 나요. 술잔 속에 눈물이 마음속엔 그대가 흘러넘치잖아. 그대 가슴에 안겨 그대의 가슴에 쓰러져 그대의 가슴에 무너져 마음 놓고 울어보고 싶어요. 늦게라도 와줘요. 나 혼자 이렇게 울게 하지 마. 우린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. 사랑해요, 사랑해요. 사랑하기 싫어서 미치겠어.